널 기대하는 내 모습을 찾을까 두려워. 저 빛이 더 밝아질수록 내 그림자도 길어지는데 너무 눈이 부셔 올 때 난 뒤를 볼 수 있을까. 온 세상이 바뀌어가도 아직 나는 still the world.